이 학계서를 우리가 읽은데 이 학계서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실감해가는 희망의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당시는 바벨론 포로를 겪었던 사람들이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온 때였습니다. 세 번에 걸쳐 돌아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대략 주전 538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한 600년 가까이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에 에스라 1장을 보면은 그 남유다 백성들 대략 4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화면에 에스라 1장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1장 1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그 가장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었는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70년 전, 이 당시가 538년이라고 그랬는데 한 70년 전 586년쯤에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포로의 그 생활을 70년 지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금 그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의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사명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상징물이 곧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그야말로 신앙의 중심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삶의 구심점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위로를 경험하고 평강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백성들에게 그 성전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명이 무엇이고 또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떤 삶의 목적을 찾고 이루어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일러주시는 것도 역시 성전이었던 것이죠. 특히 이 포로기를 겪었던 이 남유다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는 이제 그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금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사명, 그리고 자신들은 과연 누군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멸망을 당했던 자신들은 과연 누군가, 그 정체성을 깨닫고 다시금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들을 부르신 그 지점으로 과거와 자신들을 연결하고 현재 자신들의 위치에서 무엇을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걸 연결시켜주는 상징이 바로 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년 후부터 곧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게 536년경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이 성전 건축 공사가 얼마 가지 못해서 중단이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또 바벨론 정복으로 폐허가 되고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땅이 거친 황무지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금 복구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 공사는 시작되었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금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중단된 공사는 자그마치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536년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는데 16년 동안 방치되었다가 이제 16년이 지난 520년, 그러니까 주전은 거꾸로 가죠. 520년에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는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다섯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이제 학계 선지서인데 먼저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학계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소개됩니다. 그게 이제 1장 전체인데 그 핵심은 1장 8절이에요. 1장 8절 보시면 개역개정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12절이에요. 12절에 보시면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12절 끝부분에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찾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그 어미를 존경하고 높이고 또 경배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시 언약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 거룩한 경외심을 되찾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언약 백성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요. 그게 두 번째 반응이었어요.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릅니다. 청종했다라고 기록하죠. 거룩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무슨 벌을 주실까 벌벌 떨면서 공포심에서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걸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경외심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남유다와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죠. 그리고 나타난 세 번째 반응이 14절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정지도자인 스룹바벨, 그 다음에 종교지도자인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언약 백성들 이렇게 각각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지금도 비슷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그게 지금 이 언약 공동체가 보였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그 감동이 있을 때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겁게 되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자신을 드리는 것이 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수종 들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경외감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언약 백성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르고 또 이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그렇다면 당시에 이 언약 백성들은 어디에서 마음이 움직였냐는 거예요.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방치되었잖아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그 기간을 보내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부터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따르고 그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단 말이죠. 어느 부분에서 그 마음이 감동됐는가? 어떤 근거에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학계서 1장 13절입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주님의 특사 학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받은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선지자가 전한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서 움직였는가, 어디에서 감동이 되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던 겁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이 임마누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언약 백성들은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약속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동일한 언약 백성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하거나 또 무엇인가를 다시금 힘을 내거나 무엇인가를 재건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어디에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다름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잊죠.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이제 뒤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을 자신들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학개서 1장을 보시면요. 1장 1절부터 11절 가운데 만군의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네 번 나옵니다. 2절, 5절, 7절, 9절. 만군의 주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어미로우신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본문들을 보시면 그 만군의 주 여호와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징계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에게 멸망시키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중단되고 16년 동안 방치되었을 때 돌아온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무엇했는가? 어떤 사람들은 아직 성전 재건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그 판벽한 집을 잘 꾸민 집을 짓고 거기에 사는데 안주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1장을 보시면 실제로 그 언약 백성들이 많은 수확을 내기 위해서 씨를 뿌렸지만 그 뿌린 대로 거두지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일이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포로를 겪었던 언약 백성들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자신의 일에 바빴던 사람들이 경험한 실제는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였던 거예요.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재건하기로 결정해요. 그런데 12절 표현을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라고 그러고 우리 새번역에서는 주님이라고 그러는데 주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을 지칭한다 그랬죠. 주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라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주 여호와였어요. 만군의 주,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다음부터는 주 여호와로 그치지 않고 주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특히 14절을 보면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만군의 주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만군의 주 여호와가 아니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오히려 그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렵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하나님이 되셨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성경의 그 가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그래서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 멀어졌던 저 땅끝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불러 모아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는 그 비밀은 어디에 있는가? 순종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믿음을 그렇게 매우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을 1장 8절을 보면은 성전이 완성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그 가운데 드러내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세요. 그 약속은 언제 성취되냐면 성전이 완성될 때 성취됩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요, 주목할 것은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 첫 삽을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 본문을 주석한 구약 신학자인 송병현 교수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신 나머지 백성들에게 보너스를 주시는 것이다.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완성했을 때 임재하고 영광을 드러내셔서 함께 하시겠다 그러셨는데 14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거기에 순종하여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그 백성들의 순종의 모습에 감격하고 기뻐하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완성할 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첫 삽을 뜨는 그 순간부터 함께 하시겠다 이런 보너스를 주신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70년의 포로기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 그런데 이제 다시금 그 위기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재건을 시작하는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만큼 더 확실한 성공의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1장 15절을 보면은 다리오 왕 2년 이때가 이제 주전 520년쯤 돼요. 520년 6월 24일에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첫 번째로 학계 선지자로부터 받은 이후 한 달 정도가 지나요. 한 달 정도가 지나는데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학계서 본문 2장입니다. 그런데 그 2장 1절을 보시면 그때는 그해 일곱째 달 그달 21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주전 520년 다리오 왕 2년 주전 520년 6월이었는데 지금 2장에서는 한 달이 지난 거예요. 7월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말씀을 주시냐면은 한 달이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두 가지의 그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밖에서부터 오는 공격이 있고 안에서부터 벌어진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유다 공동체 안에서 비롯된 시험이었어요. 2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했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의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당시 유다 공동체가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했잖아요. 한 달쯤 지났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과거 솔로몬 성전을 보신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을 보신 분들이 지금 새롭게 건축되는 그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금은으로 아주 화려하고 멋지고 규모 있게 지었는데 그게 다 허물어졌잖아요. 그 허물어진 걸 다시 짓는 그 제2성전은 그야말로 너무나 초라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솔로몬 옛날 찬란했던 성전을 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탄식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또한 불평과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던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아기가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었겠죠.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그 당시 새롭게 짓는 성전이 실제로 보잘것 없게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 때는 가장 나라가 부유했던 때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은 상태였어요. 백향목, 은과 금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는 어땠는가? 불과 4만여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미 다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뭐 그 건축을 위한 자재나 또 은과 금은 그리 풍족하지 않았을 겁니다. 비교를 하면 자연스럽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공동체 밖에서 공격이 있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시작할 때는 북쪽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격해서 중단이 돼서 16년 동안 멈춰섰는데 지금 다시 이제 천신만고 끝에 재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는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방해를 합니다. 사실 이 지도자들이 그 페르시아 왕의 허가를 받아서 와서 지금 재건을 하고 있는데 이 유프라테스강 그 지역에 그 서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과 그 신하들이 볼 때는 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이건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청원을 하고 왕은 그 일을 다시 조사하게끔 해서 그 일을 막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안팎으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성전을 재건축하며 하나님의 제사장적 사명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이 공동체가 밖의 공격과 안의 시험 이런 위기에 대해 처했을 때 하나님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백성들이 감동하여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여 순종할 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친히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2장 4절 5절이에요. 2장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에게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신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란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신앙을 재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의 구심점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서 원래 그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따라서 제사장적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그것을 재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응답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건요. 그런 공동체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런 시험과 아무런 공격도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할 때 지금 이 공동체가 직면한 것 같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시험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게 없을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위험들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아무리 주변에서 이런 말로 저런 공격으로 우리를 낙심케 하거나 우리를 공격해 올 때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나 그러잖아요. 그러나는 뭡니까?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이 전혀 반대인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공동체가 직면한 상황은 그러나 이전은 뭡니까? 안에서 말이 나오고 밖에서 공격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룹바벨에게 또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힘을 내라. 네,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라는 거룩한 뜻을 세우고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 또 우리 가정 그것을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데 있어서 또 보이는 성전으로서 예배당을 재건하거나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제사장적 사명을 실천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고자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서 혹 우리의 발목을 잡거나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목하고 귀 기울여야 할 소리는 무엇인가? 그러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임마누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선포인 거죠. 그리고 재건의 축복은 사실 그 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물에 있지 않고 그 공동체가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재건의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 공동체에게 약속하고 있고 또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힘을 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힘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행정 지도자인 수룹바벨에게 힘을 내라 그렇게 권면하죠.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도 힘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 모두에게 힘을 내라 말씀하세요.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지도자들은 힘을 내야 됩니다. 용기를 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와 맺었던 그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노예 생활 속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 홍해를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한 그 광야길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신 그분이 그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 너희는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가 힘을 내는 것,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합당한 응답의 반응일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이루실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아무리 용기를 내고 아무리 힘을 내어도요,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하는 모습들을 볼 때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위기들이 그들에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그들 앞에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은 그 위기들을 이기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친히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공동체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너희도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야 말 것이니 너희도 그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실제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학계서 2장 7절 9절을 보시면요. 먼저 첫 번째 내부적인 그 시험이 있다고 그랬죠. 그 솔로몬이 그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분들에게서 불만의 소리들이 나왔습니다. 그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절부터 9절이 그 말씀이에요.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 금도 나의 것,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지금 외적으로 보면 솔로몬의 성전은 지금 이 공동체가 짓는 성전보다 훨씬 화려하고 훨씬 찬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짓는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찬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럼 어떤 점에서? 겉으로 볼 때는 더 찬란하지 않은데 그 다음 말씀이 핵심입니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샬롬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샬롬이 깃들어 있다고 한다면 그 건물이나 그 성전이 얼마나 더 화려하고 멋있느냐의 관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깃들인 샬롬과 평화, 이것이 더 찬란한 영광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재건의 축복이었던 것이죠. 이 공동체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해야 됐고 그리고 그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실감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나아가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샬롬이 깃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축복, 재건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요. 그럼 외부적인 방해는 어떻게 되는가? 외부적인 방해는 학계서가 아니라 에스라서를 보면 나오는데 에스라서 5장부터 6장을 찬찬히 읽어가시면 이제 이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이제 총독이 다뜨네라고 그 다음에 그 스달 보스네라고 하는 이제 그 관리가 있는데 이들이 중심이 돼서 이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다리오 왕에게 그 청원을 하는데 다리오 왕이 그 일 때문에 조사를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뒤집어 보면서 과연 이 유다 공동체가 성전 재건축하는 것이 합당한지 조사하다 보니까 고레스 왕의 원년에 그것을 허락했던 문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이 왕이 그 합당한 것이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고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은 관리들에게 시켜서 이 남유다의 성전 재건을 위한 제목들 여러 그 목재와 그 필요한 재정들을 지원하게 해요. 완전히 전화위복이 됩니다. 그 관리들은 그걸 막으려고 그걸 방해하려고 그렇게 청원했는데 오히려 그 왕은 그 일 때문에 과거 역사를 뒤집어 보니까 이게 합당한 거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오히려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 성전 건축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에스라서의 핵심은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들 통해서 수도 없이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이 당시 하나님, 출애굽할 때 언약에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 그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재건의 과정에서 특히 어떤 시험과 공격이 찾아올 때 최우선으로 주목하고 귀 기울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의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의 약속.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을 보게 될 때 곧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재건을 시작하거나 또 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거나 또 재건을 마친 후에 그때까지 유효한, 그야말로 재건의 축복 그 자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다양한 인물들 속에서 이 약속의 말씀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령이요, 창세기 26장을 보시면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 낯선 땅, 연고가 없는 그러한 의지할 리도 없는 그런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6장 2절 3절인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주실 때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납니다. 어떤 위기냐면 이삭 같은 경우 뭐예요? 기근이 들어서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는데 기근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런 그 방법이 뭘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 입장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아멘하고 응답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린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만난 상황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산다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고 그것이 불가능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에게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조건이에요. 이삭이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은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만약에 이삭의 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면 아마 성경은 다른 역사를 기록했겠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아비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치죠.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그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만난 위기 상황 속에서 약속하시고 야곱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또 모세에게도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안 가려고 그래요. 자꾸 뒤돌아가려고 합니다.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겠다.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모세의 다음 이어서 지도자로 세우실 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이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 여호수아서를 보면 뭐가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을 받고 그걸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응답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복인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약속들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마태복음 1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친히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하세요? 말씀으로 주시지 않고 실체를 주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사람이 보고 만지고 만나고 실감할 수 있는 실체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곧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이제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직접 만지고 실감할 수 있도록 이루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하신 성육신하신 그러한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사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고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아니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무엇인가 막히고 거기에 정체되어 있고 다시 새로운 길을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동력이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평범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그 샬롬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비범한 공동체로 변화시켜 가시는 힘이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여 응답하는 공동체와 가정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김없이 이 말씀을 실제화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근거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약속의 말씀과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백성답게 세우고자 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제사장적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부터 주셨던 그 삶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다 온전히 세워가고자 하심에 이 말씀을 주셨다 믿습니다. 이러한 재건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이 축복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교회로 또 성도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